12일 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제 침략군 3해병사단이 신형 다목적 전투차를 끌고 남조선에 기어들어와 경기도 파주 등지에서 조선반도 지형에 맞는 운용체계를 갖추기 위해 남조선 괴뢰군과의 기동훈련에 광분하고 있습니다.